이비고 챙겨 싫다던 너 때문에 화가 나도 욕을 못하고 너 기대라고 널 펴놓은 내 어깨는 이젠 지하철 속장의 물일 뿐이야 You're so bad you know 뻔뻔하게 거짓말로 졸려맞고 낯선 향기만 묻혀오니 사랑 따위 하지 말지 그래 오히려 좋지 시원하게 욕이 나 뱉지 I swear you're never graded 나만 바보였지 사람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를 거라 했었던 말도 You. Okay, cut, I'm out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 호가분하게 밀린 영화 드라마 때리고 헌신짝 됐으니 다 새로 꾸며야지 옷차림도 머리도 걷는 폼까지도 Alright 그래 네가 못된 게 아니야 해가 못 났다 치자 Alright 좋은 친구로 못 남겠다 라라라라 I'm so dumb you know 멍청하게 네 번호 하나 못 치우고 멀쩡하게 네 생각해봐 하지 말지 그래 오히려 좋지 시원하게 욕이 나 뱉지 가짜는 눈물 말고 네 진심이 뭔데 다 못 같아 다정했던 사진 속 네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다를 거라 했었던 말도 전부 섞고 oh. 친구도 만나 시호 무성이 제이미 샌디 근데 넌 매일은 닦고 번진 마스카라